하늘에서 내려온 듯 빛나 저기 멀리 어둠 속 그림처럼 머리 위로 떨어진 별 하나 시간 지나다 시계절 흘러도 우리 계속 이렇게 변하지 않기를 끝나지 않기를